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축복된 사람과 저주의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양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곡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요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방탕하고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거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단계,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 세 번째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은혜가 임해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번 받아봤다, 2번 안 받아봤다, 1번, 2번. 여러분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1번 하면 여러분 입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찬스를 주겠습니다. 1번 선물을 받아봤다, 2번 안 받아봤다, 1번, 2번. 교회는 저런 사람이 있어야지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삼삼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원수한테 주는 거 봤어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원수야. 선물을 누구한테 줘요? 에?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계 인구가 76억입니다. 그 76억 가운데 나를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합시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 믿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건대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5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말씀해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되신 주님께서 앞장서서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앞장서다가는 여러분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고 낭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는 평안하고 안전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가려고 옷을 입었대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자꾸만 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도 가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한두 번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3년 가까이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왔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담임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멘의 강도가 자꾸 목사 얘기만 나오면 아멘이 줄어들어. 다시 한번 찬스를 주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삶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루이지애나의 수도는 베톤루지입니다. 베톤루지에서 한참 가다 보면 시골길 코너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환자의 피부를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환자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건을 쥐었는데도 얼마만큼 압력으로 쥐어야 할지를 모르니까 너무 꽉 쥐어서 손에서 피가 생기고 때로는 손이 문드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빗자루를 들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강하게 쥐어야 할지 모르니까 때때로 너무나 강하게 쥐다 보니까 피가 나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나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또한 손의 감각이 줄어들게 되니까 바이올린 줄을 얼마만큼 눌러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가락의 고통만큼은 거두가지 마옵소서.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만큼은 거두가지 마옵소서. 통증만큼은 거두가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면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살아온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일마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했든 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36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대답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들어간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렇다면 매일같이 1년 365일 동안 감사하면서 살라고 감사란 단어를 365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놓치고 또한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1년 365일 동안 감사하나 봐.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놓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번 그렇다, 2번 그렇지 않다, 1번, 2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돼지 저금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손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시온이. 성이 뭐냐고요? 백시온. 저는 시온이 이름만 불러도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재롱을 떨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 아버지, 그 소리만 들어도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어느 모 집사님은 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통장에다가 돈을 수천만 원을 넣어주었대요. 저희 사도는 저희 시온에게 주식을 많이 주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저희 손자를 위하여 저희 사모가 돼지 저금통에다가 매일같이 1,000원씩 1년 365일 동안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돼지 저금통에다가. 이게 뭐예요? 돼지 저금통. 늘려가는데 구멍이 막혔네. 이걸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이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키우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치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키워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시온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손자, 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내 곁에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이렇게 감사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인간관계가 아닌 신앙의 관계를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삐딱하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신앙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신앙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건강에 살아온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현저로 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하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근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도 바울의 수준 있는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구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 받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표시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 받들 정도로 수준 있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이 말씀은 감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그 앞에 있는 9절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풍성하고 윤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로 예배 드린 자만이, 감사 예물을 드린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적인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감사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